이리 한참 놀고 있을 적에 멀리서 무서운 독수리 한 마리가 하고 날아들어 토끼 닭을 박으러 딱탁 톡톡 탁탁다고 두두두 쿵쿵쿵쿵쿵쿵쿵 참았겠다 토끼란 놈 따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만났다. 내가 너 이놈 잡아먼 이게 날아왔다. 아이고 장군님, 저를 잡수시려거든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어머니 맛있는 골치 대목에서부터 통짜로 와사바삭씹어 먹을라나. 아이고 장군님, 이왕에 잡수시려거든 요 태굴떡 말고 이 팔가락부터 잡수면 안 되겠어? 야 이놈아, 그것이 뭔 말이냐? 내일부터 좋게 살려주면은 억울한 말이나 허다가 졸라요. 그 뭔 말인지는 몰라도 어디 해보아라.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소궁천립은 먼 길에 개우하다 내운 것을 무주공산에다 걸어놓고 임자 못쩐고 죽게 되니 아이고 아까워라. 너 이런 토끼야, 너 그것이 대체 무엇이간데 죽기보다 서럽고 아깝다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수공예를 들어갔었는데 수공중앙 기록서 의사중치라고 하는 그 요상스럽게 생긴 주머니를 하나 주십니다.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네, 들어보십시오. 의사중치를 벌려놓으면 풍기가 여러 개 뚫렸는데 한 공기를 톡 튕기며 삐마리 새끼들 나오니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하루에 1,500마리씩 그냥 하고 나오고요. 그 속에서? 예. 또 들어보십시오.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한 공기를 톡 튕기며 개창시 돼진 새끼 죽은 건 나오노라. 며칠이라도 그저 으야하고 나오는지. 여보시오, 장군님 제 말씀 좀 들어보소. 얘도 한 고무를 무주공산에다 걸어놓고 죽게 되니 그 안이 서럽소이까. 독수리가 이 말을 듣고 대번에 사정없이 반했었다. 너희놈 토끼야, 내가 너 살려줄 것이니 그건 놔둬라. 아이고 장군님, 그러지 않아도 지가 장군님 찌리려고 감춰놨어. 거가 어디냐? 저 건너석산 파위틈에 뒀어. 저기 안 보이시오? 까마까치가 냄새를 맡고 저렇게 날아들고 야단났어. 독수리가 토끼를 소주병 들듯이 딱 움켜쥐고 활활 날아가며. 토끼야! 아 어디냐? 보이지요? 석산 바위 풍기 속에 태롱대롱 안 보이요? 자 여기다 내려놓으시오. 제가 얼른 가서 꺼내가지고 나올 텐게 조금만 기다리시오. 너 이놈 시방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러지야. 어메 장군님, 평생 속고만 살았어. 겁나게 의심 많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내 발목을 잡으시오. 내 발목을 잡고 내가 들어가는 대로 조금씩만 놓아주시오. 오 그래라. 장군님 꽉 잡았어? 자 그럼 나 이제 들어가요. 뭐냐 그래라. 장군님 조금만 놓으시오. 달라 말라 자 곧 탔소. 차버리고 궁기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갔겄다.